여긴 이미 제법 겨울이야. 초록을 감춘 roadside. 아무도 눈이 온 걸 몰라. 그 하얗던 골목 그게 많이 기억나. 기다리면 많이 했어. 맘이 가는 곳 그런 건 처음부터 너뿐인 걸. 있잖아 혼자는 그만하고 싶어. But don't know if this is what you want to. So I need to know. Are you down to ride? 새벽 여덟과 피어난 눈꽃이 네가 없음 차라리 추운 게 나아. Rockabye baby 눈 뜰 때쯤엔 네 옆에 있을 테니. 나와 with my feedback 혹 그 찡찡한 우리 추억이 가슴 터질 만큼 많아. 머뭇거릴 시간은 없어 when I'm on you. 같이 뛰어들자 if you don't baby I'm a goner. Are you down to ride? 너만하는 hashtag 넌 나만의 별 다시 넘쳐나는 우리만의 like like all like 말디 딜 틈없이 봄비 명동 혼자 걷다 보니 석양이지 남산 아래 반짝이는 별의 도시. I'll be there for you 약속했잖니. If you're there for me 그건 이 밤이 아름다우니 후회차니. Are you down to ride? 새벽 여덟과 미안한 눈꽃이 거기야. I wanna know would you be there for me baby if I need you now. I wanna know if you be there for me 그 세상은 더 빛이 나. Are you down to ride? 새벽 별과 눈꽃 속에 would you be there for me.